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살면서 정말 무겁고 괴로운 선택의 순간이 언제였나 물었을 때요. 누군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출하려고 마음먹은 날 비가 올 때, 아, 다음날 가출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질문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대답이라고요? 사실 살아가면서 늘 무거운 선택의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니죠. 끊임없이 무언가를 골라야 하는 것, 그래서 선택으로 점철된 것, 그것이 우리 삶입니다. 하지만 물론 가끔은요, 빗줄기가 아니라 폭풍우라도 결코 막을 수 없는 그런 결정과 선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고민이 내가 선택한 것이 폭풍우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지나가는 빗줄기에도 물러서게 되는 것인가, 한 번만 더 들여다보세요. 우울한 마음 다 날려버리시라고 제가 띄워드렸는데요. 20살 최창민 씨 듣고 계세요. 영화 비틀즈 중에서 Jumpin' Line, 해리 벨라폰테의 노래였죠. Shake Shake Sinora라는 그런 제목도 있어요. 원제는 이거죠? 맞죠? 권영 씨? 맞아요. 아, 김지희 씨 신청곡이기도 했습니다. 자, 최수경 씨 듣고 계세요. 키다리 총각 박병우 씨는요. 안민효 씨. 모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저희 FM 영화음악으로 오시는 오래된 길 하나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편지나 엽서예요. 우편번호는요. 150-600번입니다. 인터넷으로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밟아오셔도 되고요. FM 영화음악이 준비한 2주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은요. 워너뮤직에서 제공하는 Down with Love예요. 그리고 시사회, 새로운 시사회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11월 3일 월요일에 스카라 극장에서 오후 6시 50분에 보여드립니다. 어떤 영화냐면요. 프리다예요. 이 화가의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많으시죠? 격렬한 그림, 원색적이고 20세기 최고의 여성 화가로 꼽히는 멕시코의 프리다 칼로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선착순으로 40분께 두 장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김미화 씨, 지금 선택의 기로에 계시는데 선택한 길로 계속 가세요. 꿈을 위해서 서울에 와서 자취한 지도 11월 8일이면 벌써 1년이랍니다. 하고 글 올려주셨죠. 실용음악과를 가기 위해서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삼수가 되는 것 같네요. 작년에도 시험을 봤는데 많이 부족했던 탓에 떨어지고 올해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수능도 코앞에 닥치고 실기시험도 두세 달 앞으로 바짝 다가오니까 많이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하셨는데요. 포기하지 말고요. 지금 선택한 게 계속 가세요. 야, 기타 치는 김미연 씨. 너무 멋있네요. 역시 음악이 사람을 감동시켜요. 그렇죠? 그거 생각하시고요. 꾸준히 하세요. 정말 수능 이제 일주일 남았나요? 많은 분들 지금 마음이 조마조마하실 것 같아요. 모두들 준비 잘 하시고요. 몸의 리듬도 잘 조정하세요. 바이오리듬이 변화했다고 김윤경 씨가 사연 올려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아예 일정을 바꿔서 자는 시간을 뒤로 밀었다고요. 그래서 지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작업하면서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셨는데요.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캐롤 리드 감독의 올리버 중에서 뮤지컬 영화죠. Consider Yourself 듣겠습니다. Consider yourself at home. Consider yourself a one of the family. We've taken a you so strong. It's clear we're coming to get along. Consider yourself well in. Consider yourself part of the furniture. There isn't a lot to spare. Who cares what ever we got we share. If it's a chance to be, we should see some harder days. Empty lot of days. Why grouse? Oh, there's a chance to meet somebody to foot the bill. Then the drinks are on the house. Consider yourself our mate. We don't want to have no fuss. For after some consideration we can stay. Consider yourself one of us. Consider yourself at home. Consider yourself one of the family. We've taken a you so strong. It's clear we are going to get along. Consider yourself well in. Consider yourself part of the furniture. There isn't a lot to spare. Who cares what ever we got we share. and nobody tries to be la-di-da-ren happy tea. There's a cup of tea for all. Only twice to be handy with the rolling pin when the landlord comes to call. Consider yourself our mate. We don't have no fuss. For offer some consideration, we can stay. Consider yourself a lot of us. 배우 마크 레스터의 그 천사같은 눈망울이 떠오르는데요. 그 곱슬곱슬한 금발에 하얀 피부가 진짜 우리가 그림 같은 데서 봤을 때 그 꼬마 날개 달린 꼬마 천사의 얼굴과 똑같았죠. 뮤지컬 올리버 중에서 Consider Yourself 들어봤습니다. 아, 장훈씨 여자친구가 디자인 공부하는데 바빠서 며칠간 밤샘 작업한다고요? 아, 여자친구분 최화경씨 힘내시고요. 아, 여자친구 말랐다고 남자친구분 장훈씨가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네요. 밥 많이 먹어서 살 좀 찌시고요. 예, 옆에서 힘 되어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 든든하시겠어요. 청취자 이수진씨. 오늘 이수진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본 영화 선택의 감독 홍기성 감독과 김준기 씨를 저희 FM 영화음악에서 곧 만날 겁니다. 선택을 보고 오셨다고요? 어두운 우리 현대사에서 양심을 지키시다 짐승처럼 고문당하시고 억울하게 감옥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익히 듣고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재현된 영화를 통한 건 처음이라서 상당히 충격도 컸고 무엇보다 보는 내내 가슴이 울컥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글 올려주셨네요. 영화는 그 어떤 감상조차 배격하고 그저 담담히 자신의 양심과 신념을 지키려는 한 순수한 인간의 모습이 꾸밈없이 그려질 뿐인데 말입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지금 제 선택의 문제는 아주 사치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이수진 씨가 글 올려주시면서 선택에서 반복되던 테마곡을 듣고 싶다고 하셨죠?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어딘가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음악이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그 선택 속의 음악들 참 음악 좋죠? 오늘 모신 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음악 하나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짧은 곡 종달의 춤 나갑니다. 선택을 받는데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고 심장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모두에게 권하고 싶은 영화였습니다. 애절하는 음악도 자그마한 길 속으로 맴돌고 있네요. 청취자 장혜영 씨가 이런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장혜영 씨 지금 듣고 계시죠? 만나고 싶은 분들 제가 모셨습니다. 선택의 홍기선 감독님 그리고 지연 배우 김준기 씨 오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을 한 스튜디오에서 함께 보니까 굉장히 저는 감동적이네요. 특히 김준기 씨는요. 제가 바로 어제 이 영화를 봤거든요. 어제 그 커다란 스크린에서 만나본 인물을 바로 제 옆에서 보니까 제가 영화 속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감사합니다. 굉장히 여위셨어요. 글쎄 영화 때보단 조금 아마 네. 살이 쪘을 텐데. 그래요. 최근에 이제 개봉하고 나서 친구들 많이 만나고 새벽까지 술 먹느라고 아마 몸을 관리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 홍 감독님 너무 반갑습니다. 저기요. 티셔츠가 참 독특해요. 보니까 아랍어가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요? 아, 인권영화제 때 이렇게 나눠준 저기 티셔츠거든요. 그래요? 그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글자인가요? 저는 내용은 잘 모르는데 아마 네. 뭐 그런 지금 여기 국내에서 일하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떤 얘기들을 담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저기 많은 청취자들이 그 선택을 보시고 나서 다 울었다. 감동적이다 이런 글들을 보내주시거든요. 사실 저도 어제 극장에서 혼자 영화를 봤는데 보고 나서 나오면서 창피해서 혼났어요. 왜냐하면 저는 울면 코가 빨개지거든요. 혼자 들어왔으니 혼자 나오는데 빨간 코로 하고 나오면 이제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막 코를 이렇게 손으로 감싸지고 나온 아, 참 이 선택이라는 영화가 최장기 기네스북에도 올라있는 세계에서 최장기 비전행 장기수의 삶을 그린 김선명 씨의 삶을 그린 영화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무겁다, 머리 아프다, 지루할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본 사람들은 다 감동적이다, 눈물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이 봐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홍보를 많이 못하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뭐 메이저가 아니고 예. 이렇게 돈을 많이 이렇게 홍보비로 쓸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는 이제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제 보신 분들이 좀 주변에 많이 입소문을 내주시고 주변 분들을 좀 이렇게 권해서 극장에 좀 가시게 해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죠. 네. 근데 어제 영화를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 생각을 하셨을까? 또 개봉할 생각을 하셨을까? 지금과 같은 한국 영화계 풍토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 무모하시고 고집 있으시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80년대서부터 조금 그런 사회 현실을 다루는 영화들에 좀 관심이 있었고 92년 데뷔작도 가슴에 드는 컬러 슬픔을 자르고 또 선원들의 어떤 밑바닥 삶을 그린 거고 또 이 소재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년 전서부터 이렇게 사울이 분단 현실을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고집스럽게 좀 밀어붙였다고 봐야죠. 그런데 뭐 제작 과정이 뭐 순탄치만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그 네. 우여곡절이 참 많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하신 거는 벌써 한 6년여 전인데 예. 제작비 모으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가장 큰 게 이제 이런 영화는 투자자가 잘 안 붙으니까요. 그게 예. 이제 가장 힘들었죠. 오래 끌었던 것이 바로 그런 제작비 마련하는데 힘들었었고, 작년에 이제 가능해진 거는 이제 영화진흥위원회 지원금하고, 뭐 신시네, 공동제작을 했던 신시네.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여기 스태프 배우들이 이제 크게 돈을 부여받지 않고 이 작품을 완성시키자 같이. 네. 이런 사명감, 의무? 이런 게 이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가장 큰 힘이죠. 네. 옆에 지금 주연 배우 김준기 씨가 계시니까 이 말을 꺼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캐스팅에 있어서도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배역이 처음 생각했던 배우들에서 이렇게 다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예. 좀 이제 처음에는 주인공이 조재현 씨를 네. 이제 했다가 조금 저희가 투자 관계로 이제 연기가 되면서 조재현 씨가 다른 영화를 하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이제 준기 씨를 했고 거기 또 조연으로 나온 뭐 고동업 씨나 최일아 씨나 안석화 씨는 사실 그 전에 준비할 때 배역은 틀렸죠. 네. 거의 1년 전에 준비할 때 그때서부터 원래 이 작품을 같이 하기로. 그래서 1년이 지나서도 물론 배역은 틀려서 이렇게 들어왔지만서도 같이 해준 거죠, 이렇게. 네. 근데 김준기 씨 하면 김준기라는 그 이름 때문에 부담은 없으셨어요? 혹시 모르실 분들 계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88년에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이셨죠? 그러니까 전대협 남북청년학생회담 그 남측 대표단장이라는 그 과거의 직함이 항상 어디나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배우라는 그 입장에서 이게 좀 부담되시지 않으세요? 사실 이제 그 제가 처음 영화를 시작한 게 이제 시간은 오래 지속된다라는 그 학생운동 후일담을 다룬 영화였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그 말하자면 세계 최전향의 최장기 이제 비전장기수 김선명 선생님 영화를 다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옛날에 활동했던 것과 어떤 식으로든 이제 관련이 있는 영화라서 사실 부담이 좀 됐었어요. 네. 그 아주 이제 자유롭게 그 영화에 출연 이 연기를 이제 표현해낼 수 있는 역할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도 관련되고 아직까지는 좀 역사적인 그 진행형인 이제 문제들이라 좀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워낙 저는 이제 감독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영화들이 언젠가는 이 분단의 상처를 이제 이 조명하는 영화가 한 번 정도는 좀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결국 하게 돼서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분단의 상처가 이 안에 녹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념의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념을 정면에서 다루진 않고요. 어느 글에선가는 이런 말도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주인공은 끝내 한 이념을 선택한 인간이지만 이 영화는 어떤 그 젊은 시절의 신념을 버리지 않는 한 인간의 자존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명예에 관한 영화다. 그렇죠.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이념보다도 중요한 게 어떤 그 인간의 본성 아니에요, 사실은요. 휴머니즘 입장에서 이 영화를 접근하는 거고 주인공의 어떤 꿈을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4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지켜냈다는 또 자기 꿈을 이뤄낸 뭐 통일은 결과적으로 안 됐지만서도 그 통일에 대한 꿈을 그 험난한 45년 과정 속에서도 지켜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예, 어떻게 만족하세요? 일단은 저는 1차적으로 완성했다는 게 가장 큰 만족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관객들이 좀 많이 와서 보셨으면 좋은데 예. 조금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마케팅 상황이나 좀 이렇게 안 보신 분들은 좀 이 소재가 너무 무겁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거부감 같은 걸 조금 가지는데 본 분들은 뭐 거의 100% 많이 우시고 네. 저도 영화를 이거를 시사회 과정 통해서 한 20번을 봤는데 예. 저도 20번을 다 눈물이 나고 그래요 이렇게. 그만큼 배우들의 연기도 뛰어났다는 얘기겠죠? 그렇지, 예. 김준기 씨의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준기 씨를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 네. 이제 그 주인공 같은 분은 뭐 내면의 어떤 것들을 갖추고 있잖아요. 네. 어떤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얼굴 속에서 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었고 하여튼 뭐 연기를 열성적으로 했으니까요. 가장 네. 그 주인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인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거기에 저는 어쨌든 이제 뭐 그 감독님의 어떤 연출이 훌륭했다라는 문제와 더불어서 결국 그 이 영화는 어떤 감독님의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배우들이 기여를 안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6년여 이상으로 네. 이제 준비를 하시고 또 그 어떻게든 이 제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걸 또 개봉까지 이 하게 하셨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에서나 아니면 영화적인 측면에서나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른 분들한테 이 요즘 세상에 인간문화재 같은 분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어쨌든 한국영화 풍토에서 감독님 같은 분들이 계속 영화를 예. 자신의 색깔을 가진 영화가 계속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감독님 그렇게 고집스럽게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그 이유가 뭔가요? 그냥 그건 직감적인 것 같아요. 무슨 이유 같은 게 필요 없고, 네. 아, 이 영화는 가장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영화고, 참 어려움이 많은 따르겠지만서, 그러기 때문에 조금 도전의식 같은 게 더 생기는 것 같고,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최장기, 그 미전향, 그 장기수라는 그 사람의 그 삶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소름을 돋게 만드는 그 어떤 끌림이 있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무엇이 그로하여금 그 종이 한 장만 써내면 나는 전향합니다라는 종이 한 장만 써내면 그 끔찍한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거기서 사실 전율을 느끼긴 느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그게 이제 궁금했거든요. 예. 저 이제 선생님들을 뵙기 전에 참 어떻게 저렇게 45년을 네. 종이 한 장 안 쓰고 예. 그렇게 버텨낼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그렇다고 그 45년을 가둬둘 수 있을까? 네. 회사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던 거죠. 예. 선생님들 만나보니까 그 궁금증은 풀리셨나요? 그래서 느낌이 쭉 얘기하시면은 옛날에 어떤 지사 같은 느낌들 있잖아요. 네. 꼿꼿한 지사. 이렇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는 굽히지 않고 지키는 어떤 그런 독립투사들의 모습 같은 것들을 이렇게 느꼈죠. 예. 그런데 이렇게 실제 있었던 일, 그리고 있는 인물을 영화로 옮길 때는 뭐랄까, 고민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 때 처음 생각했었던 것, 그리고 영화를 만들고 나서 그 마무리된 모습이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실존 인물을 다루는 게 참 어려운 게 많거든요. 이렇게 네. 제약을 많이 받죠. 상상의 나래를 이렇게 이 창작이라는 건 상상력이 네. 가장 중요한 건데 어떤 실존이라는 실존에 있는 분의 얘기라는 것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가 참 힘든데 그래서 그런 작업들 그런 그래도 그런 어떤 좀 픽션화를 뭐 본질에서 어긋나진 않지만서도 그런 상상적인 픽션을 좀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인간적인 갈등 고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참 힘들었는데. 이제 그것도 뭐 100% 지금 돼 있는 건 아니죠. 항상 미흡한 게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그러니까 지어낸 부분도 분명히 있죠? 영화 속에? 그렇죠. 많은 부분은 실화 속에서 온 에피소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렇지만서도 완전히 다 실화는 아니죠. 픽션이 뭐 50대 50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서도. 네. 제가 두 분을 모시니까 이야기하느라고 바빠서 음악 듣는 것도 잊고 있었어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 음악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선택 중에서 두 번째 삶 메인 테마 들어봅니다. 영화 선택의 메인 테마 두 번째 사람 들어봤습니다. 음악을 최윤상 씨가 맡았죠? 예. 그 원래 그 타악기 연주그룹 공명의 리더였고 지금은 그 전통음악 창작그룹 홀의 대표인 예.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우리 악기들을 잘 써서 영화에 영화가 말하려고 하는 것과 음악이 굉장히 잘 조화를 이룬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영화가 모자라는 부분은 많이 이렇게 보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궁합이 잘 맞았네요. 예, 그렇죠? 예. 아니, 김준기 씨. 그 부인이 한때 김종인 씨가 생활비를 벌지는 못할 때는 과외로. 아유, 이런 정보까지 왔어. 생활비도 이렇게 충당을 예. 하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영화 보고 모니터 잘 해주시나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구체적으로 모니터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좀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텐데. 예. 이 영화 보고는 뭐라 그래요? 그래도 이제 선택이라는 영화를 보고는 지금까지 출연한 영화 중에 제일 낫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준기 씨가 주연한 영화가 둘, 하나, 섹스, 그리고 예. 시간은 오래 지속된다, 있고요. 예. 그 밖에 뭐, 연풍연가나 북경반점, 정글주스, 예. 일단 뛰어, 여기서 조연을 하셨었죠. 예. 근데 참, 주목은 많이 받으셨는데, 김준기 씨라는 그 캐릭터가 이렇게 살아나는, 예. 그거는 사실 별로,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이 선택을 보면서 그 김선명이라는 인물은 사실 굉장히 초췌한 한 인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감 생활을 끝내고 밖으로 나가면 그냥 자전거 고치는 일이나 계속 하고 싶다라는 예. 그런 소박한 소망을 가진 그냥 한 사람인데 이 소박하고 초췌한 사람을 연기하기에는 그 뭐랄까 몸이 너무 다부지시더라고요. 너무 강철 아, 같은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막 너무 투사 같은 느낌. 뭐랄까 네. 김선명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물론 지사적인 면모는 있지만 투사 같은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강철 같으시더라고요. 외모가. 아 그래요. 겉모습이.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몸이 다 다부진 것도 이럴 때는 조금. 아, 조금 문제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근육이 막 깊고 막 그러니까요. 네. 그 아마 처음에 이제 그 제가 한 3년 정도 이제 연기를 쉬고 난 상태였었는데 감독님이 처음 주문하신 게 힘을 빼라라고 네.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에도 힘을 빼고 이제 뭐 말에도 힘을 빼고 몸에도 네. 힘을 빼라고 그러니까 감독님께서는 어떤 그 김선명이라는 분을 어떤 그 투사라거나 어떤 이념형 인간으로 그리고 싶었다기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고뇌나 갈등을 가진 이제 인물로 그리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처음 촬영 때는 이제 좀 잘 이게 제 몸속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좀 힘들었는데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 김선명이라는 그 인물 속으로 좀 들어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워낙 제가 좀 운동을 좋아해서 그거는 이제 버릴 수가 없나 봐요. 몸에서 나오는 분위기나 이런 그렇죠. 것들을. 네. 그런데 뭐랄까 그 투옥의 경험이 예. 있으시잖아요. 예. 그게 좀 연기하는데 도움이 되셨죠? 글쎄, 대부분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저는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3개월밖에 안 있었었고 뭐 그때 물론 뭐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훨씬 저는 좀 편하게 이제 감옥 저도 이제 독방 생활을 했지만 네. 편하게 생활을 했던 건데 물론 이제 이 영화 찍을 때 이제 자잘한 도움은 제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감독님한테 뭐 저도 독방 생활을 해봤으니까 그 안에 뭐 어떤 물건들이 있고 이것들은 어떻게 쓰고 뭐 이 어떤 방 안의 생활이 어떤지 이런 건 도움이 됐을 텐데 결국 이제 김선명 선생 같은 분은 이제 45년 계셨고 20몇 년을 이제 독방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글쎄 그 고민을 제가 다 담아내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어떤 배우의 상상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독님은요 별명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켄 로치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별명이요? 그거는 저기 그냥 나온 얘기고요.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어떻게 켄 로치 감독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이제. 저는 그냥 한국의 홍기선이라는 감독일 뿐이죠. 근데 뭐 사실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 그 사람들이 이제 특히나 예술하는 분들이 어떤 생활하고 이 작품하고 일치시키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근데 감독님은 정말 생활도 굉장히 소박하시고 검소하시고 네. 어떤 이 진솔하세요. 이제 일상생활에서. 근데 그런 게 아마 영화에서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큰 힘으로 이제 그 작용을 해서 이런 감동을 주는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홍기성 감독님의 영화를 사람들이 평하기를 뭐랄까 그러니까 투박하면서도 솔직한 그래서 누구는 뭐 비린내 나는 리얼리즘이라는 비릿한 리얼리즘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슴에 도는 칼로 슬픔을 자르고 그 영화를 평할 때들 많이 말을 하는 건데요. 이 영화 선택을 보면서도 어떤 그런 투박함 같은 게 느껴졌어요. 누군가 무엇을 대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냥 아주 꾸준하게 투박하게 그냥 솔직하게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그렇죠. 성격이 좀 조금 이렇게 직설적인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거나 이런 거를 좀 싫어하거든요. 뭐 어떤 상대편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은 뒤에 가서 얘기하보다도 그냥 상대편 앞에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성격이 아마 영화에도 좀 그런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어떤 거를 이렇게 꾸며내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전통적인 수법으로 이렇게 가는 아마 그런 데서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기요 옛날에요 저희 방송 뉴스에 여자 앵커들이 빨간색 옷을 입고 나오면요 엄청나게 항의를 받았었어요. 네. 예, 왜냐면 빨갱이냐 아, 왜 네. 빨간 옷 입고 나오냐 막 그랬거든요. 정말 저열한 수준의 비판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색깔론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보면요. 그렇죠. 아직도 예. 인연 갈등이나 이게 이제 분단이 예. 계속되고 있는 데서 나오는 현상이죠. 예. 근데 영화를 보면 맨 첫머리에 볼테르의 경구가 화면에서 예. 보이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마음에 들었거든요. 나는 당신의 사상에 반대한다. 그러나 사상이 다르다고 당신을 탄압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당신의 편에 서서 싸울 것이다. 제가 참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선택이라는 이 영화의 개봉 시점이 참 미묘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송도율 교수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터져나오고 있고 우리 사회가 여전히 누군가를 한 곳으로 몰고 가는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몰고 가는 그것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네. 대해서 뭐 김준기 씨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글쎄요. 저는 아직 그 구체적인 것들은 그 상황 자체를 이제 구체적인 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우리 사회가 이 87년 6월 항쟁 이후로 민주화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거나 어떤 여러 그 계층의 어떤 복지라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좋아졌는데 예, 결국 이제 분단 문제라거나 거기서 오는 그 예, 분단 문제에서 파생되는 남남 갈등이 이 어떻게 보면 그 뒤로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에서는 거의가 해결이 됐는데 그런 분단 문제나 이념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남쪽에서 갈등하고 있다는 게 참 가슴이 아프고 어쨌든 이 우리 역사의 긴 역사로 볼 때는 참 지금 송도율 교수 같은 그 사건을 둘러싸고 이제 우리 사회가 보여줬던 모습이 굉장히 좀 부끄럽지 않을까. 한 10년, 20년 후에는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로 이제 받아들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자. 그, 이 영화 선택이 홍 감독님께는 거의 10년 만에 만드신 영화잖아요. 네. 어떤가요? 그 영화 제작 환경이 10여 년 전과 지금과 달라졌죠, 많이? 그렇죠. 양적이거나 질적인, 기술적인 점은 무지하게 발전이 돼 있죠, 옛날보다도. 많이 이제 제작 시스템 자체도 무지하게 합리화됐고, 네. 헐리우드 이제 모델을 따라가면서요. 그렇지만 이제 또 한층으로 보면은 이게 다양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소재의 다양성이나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너무 이제 엔터테인먼트 위주로 네. 거의 집중이 돼 있는 거 그런 게 좀 문제죠. 네. 그래서 이제 선택 같은 것도 만드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었던 것 그리고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마케팅비를 크게 쓸 수 없으면서 이렇게 어떤 주류 영화에 비해서 이제 조금 모자라는 어떤 이런 관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네.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 질문에 답을 주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요. 두 분께 다 여쭤볼게요. 도대체 한국 영화의 지금에 있어서의 문제점, 지나치게 상업 일변도로 흐른다.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걸 풀어내질 못하잖아요. 예, 예.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글쎄,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영화라는 거는 돈이 들어가고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만드니까 만들어지면 사실 다시 그 돈이 재순환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객들이 봐주고 그런데 뭐 배급 구조 문제나 여러 가지 이게 지금 꼭 하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요즘 뭐 아트 플러스 영화, 예술 영화 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참 어려움이 저도 요번 선택 개봉을 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참 어렵구나. 그런 걸 좀 절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또 한 번 더 현실적으로 한번 체감을 하는 거죠. 예. 지금 뭐 아트 플러스 말씀을 언뜻 하셨는데, 관객과 직접 만나는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마련을 한다고 하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시네큐브에서 예. 다음 주 11월 6일 목요일 4시 반에 이제 관객들과 저와 이제 배우, 여기 주연 배우들과 같이 이렇게 만나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네.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한국 영화의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상업 일변도로 흐르는 다양성을 담아내지 못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관객 운동이다라는 말들을 또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도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선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많죠. 예, 결국은 저 이제 한국 영화가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에 이제 스크린 쿼터 사수에 이제 관객분들이 굉장히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까지 수준이 올라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좀 이제 작고 다양한 영화들이 그 어떤 그 시장 순환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엔 또 이제 관객분들이 힘을 쏟아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영화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인터넷에 모임이 생겼어요. 그 네. 선택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네. 나이 든 분도 아니고 대구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앞둔 학생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아마 뭐 이번 주 중으로 이제 그 좀 선택 같은 영화가 좀 장기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그 상영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하기 위한 아마 그것도 말하자면 이제 관객 운동 같은 건데 결국 이제 이런 작지만 그 좀 이 열성적인 그 관객분들이 결국은 이제 한국 영화 문화를 바꿀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말하다 보니까 뭐 무슨 운동 얘기만 계속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운동권이라는 그 어떤 그 타이틀 때문에 이 영화가 좀 이렇게 손해보는 측면도 많은 것 같아요. 홍기성 감독님도 뭐 영화 운동권 출신이시고요. 장상곰매 뭐 서울 영상 집단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죠. 그때 뭐 오 꿈의 나라라든지 예, 파랑새. 예, 그렇지만 실속 보면은 전혀 운동권이 아닌데 저는. 저도 잘 알아요. 진짜 운동권은 김준기 씨였는데. 아니요, 저는 사실 그 당시에 많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저는 이제 남들보다 좀 더 알려졌 다는 생각만 네. 합니다. 네. 예. 지금 연기하시면서 어때요? 힘들죠? 힘들죠, 사실. 예. 어떤 게 가장 힘든가요? 글쎄, 뭐 제가 연기 자체도 뭐 쉬운 건 아니지만, 결국 이제 저는 이제 저를 받아들이는 것 과정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연기자는 제 생각에 자신의 속을 좀 많이 비워내는 작업도 중요한데. 예, 예. 나 자신을 부정하고 안에 네.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작업을 네. 하는 게 참 힘들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마 지금까지는 이제 선택 영화를 할 때까지는 아마 그런 과정이 제수로 좀 의식적으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제 안에서. 네. 근데 지금은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가 그래서. 어느 인터뷰에서 보니까요. 네. 선택 이 영화를 일종의 성장 영화라고 하셨던 네, 것 같아요. 뭐 영화 자체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배우 김준기 개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그 기자분 이제 뭐 이게 성장 영화고 어떤 선택이란 영화 자체가 배우 김준기에게 통과 의례 같은 영화가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내 자신을 부정했던 부분도 있고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걸 좀 그 말하자면 긍정하게 되지 않았나. 좀 편하게 제 상황이나 남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나 제가 나를 저를 이제 좀 자의식을 가지고 보는 시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도 좀 감독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어떤 배우가 되고 싶으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특정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나 이렇진 않아요. 근데 어떤 배우라기보다는 뭐 욕심이라면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은데.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예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외국 배우 영화 연기를 네. 잘하는 뭐 로버트 드니로나 이제 이런 분들도 좋아하는데 아니 좀 정서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아 연기를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지 어떤 친밀감이라거나 이런 건 들지 않는데 저는 이제 양조위 씨라거나 네. 장국영 그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네. 저는 너무 존경했었는데 그런 분들 연기나 어떤 그런 걸 굉장히 그 삶에서 묻어나는 뭐 몸에서 묻어나는 분위기라든가 얼굴에서 풍기는 거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그 연기뿐만이 아니라 좀 어떤 친밀감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같은 동양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배우라면 이제 좀 그런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네. 합니다. 감독님은 어떤 감독님이시고 싶으세요? 어떤 감독을 좋아하세요? 저는 제가 아무래도 영화에 이렇게 초기에 영화에 이렇게 취미를 붙이게 될 때 이렇게 옛날에 70년대 말에 이제 그 미드나이트 카우보이 같은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떤 특별한 분들이라기 감독이라기보다도 그런 뭐 정복자 펠레나 제가 좀 그런 관심이 좀 그런 초기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리얼한 사회를 그려 사회를 좀 리얼하게 그려내는 어떤 이런 작품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임재용 프로듀서가 굉장히 궁금하다고 저한테 질문을 해달라고 했는데 예전에 그 같이 활동하던 얄라숑 출신이요 서울대 영화 동아리 예, 예. 얄라숑 출신이시잖아요. 예. 얄라숑 출신이 뭐 김홍준 감독도 예, 계시고, 박광수 감독, 뭐 김홍준 예, 예. 감독, 송능환 감독, 김동빈 감독 뭐 이렇게 네, 자주 만나시는지 뭐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않고요. 거의 1년에 뭐 한 번 정도 이제 연말에 같이 이제 모임 정도 하고 저 네. 이제 각자 자기가 영화 만들 때 이렇게 봐주면서 같이 한번 모임 네. 정도 하고 이런 정도죠. 뭐. 만나면 주로 어떤 것들이 화제가 되나요? 옛날 얘기를 많이 하죠. 옛날에 그 얄라성 시절이나 서울 영화 집단 시절의 어떤 얘기. 아유, 거둔 20년이 지났는데. 막 말씀을 듣고 나니까 괜히 마음이 놓여요. 옛날 친구들 만나면 뭐 무슨 동아리 활동을 했든 간에 만나면 옛날 얘기하는 거는 다 똑같으니까. 예.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 거 보면. 감독님 다음에는 어떤 영화 만들고 싶으세요? 글쎄 몇 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직 정하지는 못했고요. 일단 요거를 뭐 최대한 선택을 개봉시켰으니까 가장 좋은 결과까지 딱 끝을 맺고 네. 그 다음 일은 생각하는 그런 거로죠. 네. 김진규 씨는요. 제가 있잖아요. 참 어렸을 때 네. 영화책들을 많이 봤는데 그때는 뭐 영화 사진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면 뭐 조금 몸이 되는 여배우들은 육체파. 네. 얼굴은 별로 잘생기지 못했는데 연기가 되면 뭐 연기파. 네. 그리고 표정 연기가 뛰어나면 뭐 인상파. 아. 이렇게 꼭 이렇게 타이틀이 붙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김중기 씨도 누군가는 계속해서 무슨 파라고 불러줄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그 과거의 직함 네. 거기에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것 같거든요. 네. 아까 전에도 어떤 배우는 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개인적으로 뭐 꿈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듣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의 시선에서 제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쉽게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뭐 이 아직까지 이 해결되지 않은 역사 같은 것이 있으니까 우리 네. 한반도에서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예. 다른 분들한테 뭐 저를 이렇게 봐달라라고 부탁해 하기보다 좀 편해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개인적으로는 그냥 어떤 이 감성이 묻어나는 그런 연기라거나 네. 그런 배우 그런 결과적으로는 또 그런 인간이 되고 싶은 뭐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좀 오래도록 연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강하게. 네, 사실 영화 선택을 보면서 가장 많은 눈물을 쏟은 것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모습, 감성의 모습이었던 네. 것 같거든요. 그 마지막 장면에 그 다큐 다큐멘터리 필름이 아니죠. 그게 바로 김선명 씨가 어머님을 만나는 장면이었죠. 출감하고 나서. 예, 예. 실제 비디오로 찍은 걸 저희가 이제 캐코해가지고 예. 붙인 거죠. 선명아, 네가 선명이냐? 내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른 말 들어야 되는 거야 하면서 백발이 성성한 아들한테 똑같이 백발이 성성한 엄마가 어른 말 들었어야지 하는 그 장면에 진짜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네, 망고의 진리죠. 어른 말 듣는 거야. 아니, 그리고 뒷얘기가 문득 궁금해져서 마지막으로 이거 시간도 많지 않은데 제가 질문 드릴게요. 혹시 99년에 북으로 가셨죠? 김선명 씨는? 예, 2000년에 소환됐죠. 2000년이신가요? 예. 그 뒤에 얘기는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그 뒤에 얘기는 이제 요즘은 뭐 남북교류가 활발하니까 네. 그 소식편으로 들은 거는 그 올라가신 선생님들이 한 아파트에 사시고 네. 그리고 이제 총각 선생님이시니까 총각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아마 이렇게 옆에 보살핌 차원에서 이렇게 네. 결혼을 시켜주셨고 아, 그러셨구나. 해피엔딩이네요. 예. 모르죠. 해피엔딩인지 가서 봐야 알겠죠. 자, 오늘 선택의 홍기성 감독님 그리고 김선명 역을 맡은 김준기 씨, 배우 김준기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시간이었고요. 영화 선택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같은 감동을 느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종길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영화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중에서 비엔테아노스 20살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아, 김종길 씨가 사실 제자리를 노리는군요. 지금 스튜디오를 나가면서 사실 본인의 꿈은 DJ였다고, DJ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반가워요. 동종업계 종사자되면 그것도 반갑죠. 김정욱 씨도 선택을 보셨다고요. 강남의 유명한 멀티플렉스에서 봤는데 관객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 7명이었어요. 영화 물론 좋았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본 영화인데요. 영화를 본 관객들은 영화 내내 울더군요. 글쎄요. 근데 이제 진실은 영화로만 보게 되는 걸까요? 그게 왜만을 받는다면 영화를 보는 내내 송도율 교수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국가보안법도 같이 조심하세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휴, 이 조심해야 될 그 법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곧 없어질 것 같죠? 호주제도 폐지됐는데, 그렇죠? 이명숙 씨,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만난다고 사연을 올려주셨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Save Me 예요. 영화 매그놀리아 중에서 에이미 만의 음성으로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You look like a perfect fit, a girl in need of the tourniquet. But can you could never love anyone. Save me if you could. Save.